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7일 감비아 이슬람공화국 대통령 당선자 에도모 베로우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더욱 강화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하면서 나라의 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그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.